것 같아. 너와 내 눈이 마주치면 거부할 수 없는 느낌. It's not you. 내 온몸에 퍼지는 그 아우라. 손을 뻗는 순간 I go wherever you will go. Every day, every night. Oh, every day and every night. 깊은 밤이 끝나면 I'll be there for you. 내 곁에 너만 있으면 돼. 내 입은 너만 되네요, baby. All the time. 둘뿐인 세상 속 같은 공간 속 그림 같은 둘만의 paradise. 짙은 하늘 아래서 하나 되어 멈춰선 그 순간 커지는 공백 속 여길 비추는 starlight. Oh baby, shine your light. I don't wanna love somebody else. 세상이 작은 내게 적은 이제는 두려움은 없고 꿈꾸는 열쇠는 내게 있는 girl. 둘 사이 퍼져가는 outline. 어둠이 덮인 순간 I wish forever. 같은 공간 속 그림 같은 둘만의 paradise. 짙은 하늘 아래서 하나 되어 멈춰선 그 순간 커지는 공백 속 여길 비추는 starlight. Oh baby, shine your light. Yeah, yeah. 지워져.